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1절과 2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 181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될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의 절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일곱 가지의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일곱 개의 절기를 살펴보는 서론 북격의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약을요,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약을 실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거를 이제 외국 영화에 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은요. 그 외국 영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못하는 그 영화의 화면을 구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신약이라는 것은 그 화면의 아래 혹은 옆에 나오는 자막 있잖아요. 네. 자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화면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 자막과 같은 게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분명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한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구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 줄 아십니까? 구약? 네, 줄임말입니다. 아, 처음 하셨습니까? 뭐죠? 바로 옛 구자 써서 옛 약속,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말의 줄임말인 것이죠. 그럼 신약은 뭐겠어요? 네, 새 언약. 네,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줄임말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을요,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두 언약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옛 언약 구약 안에는요, 앞으로 올 그 신약, 새로운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새 언약의 완성자이시면서 보증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구약을,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속에 있는 이 절기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절기들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완성했느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들을요,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23장에 나오는 일곱 가지 절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약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절기를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절기들을 무시하거나 구약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 특히 이 절기들이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한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17절을 그러니까 16절을 읽어보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7절이 약간 이상합니다. 번역이 좀 이제 개역 개정이 약간 좀 어렵게 됐는데 표준 새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절기, 월삭,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네, 번역이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앞에 있는 그 절기와 이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그 개념들은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절기나 음식법 같은 것은 단순히 명절날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여흥을 즐기고 혹은 건강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제정된 것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절기, 월삭, 안식일, 각종 음식 규례 같은 것을요, 그 의미는 물론 그 문자적인 것까지 지시하는 대로 다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양을 잡으라고 하면 양을 잡아야 했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그 구약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지킨다면 오히려 우리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특별히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좀 같이 보겠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날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 그 풍습과 그 법에 의하면 양고기를 같이 제자들과 나눠 먹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를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계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절기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구약식으로 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율법을 모르거나 혹은 유월절 절기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떡을 지금 가지고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사셨을까요? 아십니까? 네, 대략 33년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32년 동안에는 구약의 방식대로 그대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밝히셔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몸이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앞으로 제물이 되리라는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체가 분명하게 왔기 때문에 과거의 그 구약의 그 절기들, 그 그림자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멀리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너무나 끔찍하게 서로를 사랑해서 너무나 아내가 이 남편이 가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남편이 자기가 잘 나온 그 사진을 딱 주면서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그 그리움을 달래라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죠. 아내에게 이 사진은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실제 자기에게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곧 오리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증거였죠. 항상 자기의 지갑에 넣어놓고 항상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만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모처럼 기대를 갖고 다시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나서 함께 정말 소통할 그걸 기대를 갖고 이렇게 왔는데 아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요? 아내한테 화를 낼 순 없지만 아마도 그 사진, 아내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사진을 빼앗아서 찍고 불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준 사진이란 남편이 없을 때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남편이 돌아온 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처럼 구약의 절기들은요 남편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실제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진의 역할을 하는 그 구약 절기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식으로 그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단들도 구약의 그 모든 절기들,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신약은 분명히 구약의 절기들이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그 실체를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날과 절기와 달을 그리고 해를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구약이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를 가감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폐해진 이 구약의 절기들을 살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림자적 성격을 띈 이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 가시면요. 몇 개의 절기가 있냐면요. 뭐 정확히 나누면 더 여러 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크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네, 유월절.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요. 지금 양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달 여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네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게 무교절이라고 유월절 다음 날 바로 있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이게 바로 그 용어는 안 나왔지만 초실절이라고 하는, 네,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신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따라 수요를 채우고, 네, 그 첫 초실절 이후에 일곱 안식일, 그러니까 칠칠에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나팔을 분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나팔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여섯 번째 절기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여기 속죄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네. 마지막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일곱 가지 절기.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이 7대 절기는요, 1년이란 주기로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절기를요, 계절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봄 절기, 그리고 여름 절기, 그리고 가을 절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세 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요, 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이때쯤이 이렇게 있는 절기고요. 그 다음 50일 뒤부터 있는 칠칠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여름 절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름 농사 기간인 넉 달 동안에 그 여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가 가을 절기인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들이 가을 절기입니다. 그리고 긴 겨울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구약의 이 절기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7대 절기의 봄, 여름, 가을 절기는요,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사역,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무엇을 하실 건가, 그 세 가지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봄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일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절기인 칠칠절, 그 오순절과 넉 달 농사 기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고요. 그리고 초실절 그날, 이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정확히 그 오순절, 유대 절기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대 절기력을 따라서, 특별히 그 봄 절기력을 따라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역사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절기들이 있죠. 그게 어느 계절 절기예요? 네, 예, 남은 거는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가 뭐라고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그분의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고요?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월 달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월,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는 좀 이제 긴장하고 예, 계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팔절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에 대속죄일, 대심판의 날이 있게 되고 그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드디어 초막절 절기를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1주년 1주기에 담긴 7대 절기 안에 구원의 역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실 것, 이루실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잘 살펴본다면, 잘 배운다면 예수님의 전생에,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절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 절기가 담고 있는 예언적인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성취하셨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고도 놀랍게 각 절기를 이루시고 완성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는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결코 참 메시아일 수가 없고 이러한 절기들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이심을 더 분명하게 믿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기들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더욱더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것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라,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아버지 노력하는 것들, 애쓰는 것들,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하는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그 놀라운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으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하는 행위로, 우리의 종교로,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변화된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하고 정말 감격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참된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또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주장해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그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자녀들도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보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성김과 헌신과 특별히 말씀 또 아베 설교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인격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대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 모든 것임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또 가정을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를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서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의 몸에 정말 소망으로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체질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분을 닮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또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또 함께 동역할 또 많은 또 사람들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을 잘 협력하여서 그렇게 또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하나님 자들을 또 교육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도록 귀한 지체를 섬기도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밝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용자를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그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 귀한 아버지 함께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들의 이름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요 예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반석 대신